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20일 중국, 이란, 영국, 러시아, 인디아, 일본, 미국, 이집트의 통신, 신문, 방송, 인터넷들이 보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